로동신문은 미제가 조선반도에서 북침전쟁이 불을 지른 때로부터 67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25일 미제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짚으셔버리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3년간의 가열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 탁월한 용도력의 승리였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군대와 인민의 영적인 조국수호 정신이 안아온 승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야린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존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강철의 담력을 지니시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불세출의 선군 용장이시며 조국 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시라고 하면서 사설은 모두 다 선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겨 성취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